영국이라고 하더라고요. 왜 서울 분들도 진주남 말투 못 알아들어요? 나 서울 말 쓴다. 제목 얘기 안 해줄까요? 아, 윌리고 레시고? 윌리고 레시고. 그 레시라는 말이 레이디 이 말. 레이디라고 바꿔서 이제 부른 가수도 있죠. 그런 뜻이에요. 예. 윌리고 같이 가자. 함께 가자 소녀요. 꼬실 때 쓴 것 같기도 하고. 이제 스코틀랜드 얘기하니까 좀 기억에 나는 일이 있는데, 제가 저번 겨울에 런던에 있었거든요. 영국에 가서 런던에 있는데, 이제 런던에 그 내셔널 갤러리도 있고 한 엄청 그 유명한 트라팔거 광장. 트라팔거 광장. 근데 거기 있었는데 그 광장을 어떤 사람들이 점거를 한 거예요. 전부 다 파란색 옷을 다 입고 운동복을 입고 바지는 또 치마를 들었어요. 남자들인데 뭐 바지 안에 안 입은 사람도 있고. 그 어떻게 봤나? 아스깨끼. 충격이었어. 했어 보니까. 근데 이게 뭔가 이런 일이 되는 건가? 맥주를 뿌리고 병을 깨고 막 난리를 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막 우리한테도 피해가 오고 막 이랬었거든요. 이게 무슨 일인가? 이 사람들이 어떤 불만이 있어서 이런가? 물어보니까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내일 스코틀랜드랑 잉글랜드랑 축구 경기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 여기 트라팔거 광장 점령하러 왔다. 네, 여기 점령하러 왔다고. 그래서 거기에 동상이나 이런 데 다 파란 색깔로 다 칠하고 그 파란색 스카프를 다 동상에 둘러버리고 거기 보면 막 동상도 많잖아요. 그 지금 식기 C코스가 이제 캠핑카 대학생 캠핑카 유럽 대장정으로 이제 새로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이 얘기를 좀 같이 좀 해보면 좋겠는데 단장님이 설명 좀 해주시죠. 네, 이번 식기 C코스를 제가 얼마 전에 수정을 해서 공지를 하게 됐는데 단순하게 캠핑카로 한 것도 특징이지만 보다 우리가 초점을 둔 거는 그러니까 식기라는 숫자에 맞고 그 다음에 제디 대장정의 뭐 이런 필로트답게 좀 해보자 해가지고 우리가 식코스 기간에 러시아 소치에서 동계올림픽을 해요. 소치. 그치. 거기에 뭐 김연아 선수도 나갈 거고 우리 쇼스트트랙 선수들도 출전을 하게 될 텐데. 그쵸. 아 소치 간다. 소치 간다. 소치 가는 걸 이제 알아봤지. 가려고. 가요? 아 캠핑카 타고. 뭐 캠핑카 타고 가도 되고. 근데 기간이 딱히 없지죠? 딱히 없습니다. 1월 31일부터 2월 23일까지인가? C코스가? 그럴 텐데. 예예. 예. 네, 그리고 그 올림픽 기간이 언제부터 언제까지죠? 2월 7일부터 23일까지. 이거는 입국을 같이 한다는 얘기예요. 선수들이랑 입국을 같이 간다는 얘기예요. 설마 진짜 그런 적 있어요? 저희 7기 때가 이제 선수들이랑 런던 올림픽 때였어요. 아 런던 올림픽. 저희가 같이 입국했었죠. 그때 대박. 저희가 같이 동시에 거의 시야대가 비슷하게 입국을 했어요. 비행기만 다르고? 예, 비행기만 다르고. 거긴 런던에 우린 파리에서. 네, 근데 저희가 도착한 순간 기자들이 와가지고 에이 선수인 줄 알았는데 고민 나가지고 꼴까지 들고? 아니 저는 나중에 나왔어요. 저 선수들 나오는 거 보고서 오, 야 멋있다. 하여튼 그런 이제 그러더라고요. 그때 그런 식으로 해보면 가능하겠죠 어쩌면은. 그러다 보면 진짜 대박인데? 이게 거의 겹칩니다. 그러니까 완전 겹치네. 완전 예 2월 C코스는 2월 5일 날 파리 인을 해서 2월 26일 날 파리 아웃을 하게 되는데 예, 하게 되는데 3일 기네. 아 보통 운동 선수들도 좀 구경하다가 와요. 여행하다가 좋아하고. 그런 게 SNS 카메라 받아야 되는데. 그래서 원래 소치를 가려고 제가 네. 비행기 편 뭐 이런 거 다 다양하게 좀 알아봤는데 사실 현실적으로 좀 많이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기획한 거는 유럽의 동계 올림픽이 열렸던 도시들이 적지 않게 많이 있어요. 그래서 뭐 프랑스에서는 그르노블, 알베르빌, 샤모니. 샤모니 몽블랑이 유럽에서 가장 그 높은 산. 아 그래요? 예. 그쵸. 아 샤모니 몽블랑 되니까 맛있는 거 생각이 나. 그때 이기 때 이쪽으로 왔었죠. 알프스 정복하자 할 때. 아 거기가 거기에요? 예. 거기 정말 힘들어. 인스부르크도 가. 그다음에 그 이탈리아 토리노. 그다음에 코르티나 담페초. 네? 네? 그건 뭐예요? 아 맛있겠다. 과자 이름처럼. 이탈리아에 코르티나 담페초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가르미슈 파르텐 기르텐. 네? 혹시 한글로 써놓고 있는 거예요? 지명을 그대로 읽어야지. 가르미슈 파르텐 기르헨. 이건 맞았겠다. 스웨덴 같은데. 그 다음에 스위스의 생모리츠. 이런데 인세부르크를 중심 개최 도시 아까도 인세부르크. 인세부르크. 어 인세부르크 유명하지. 인세부르크는 동계 올림픽이 두 번이나 열렸던 곳이고 올림픽 외에도 뭐 청소년 대회, 뭐 세계 선수권 대회, 장애인 대회 이런 것들을 동계 스포츠의 단골. 아 좋네요. 예. 네, 그리고 산 사람들은 되게 이골이 났어. 그래서 자기네 동네에서 또 하나보다. 또 하나보다. 뭐 그렇게 가져. 실제로 유럽 사람들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유럽의 겨울철 유럽에 가장 많이 방문하는 곳들이 지금 얘기했던 이런 알프스랑 티롤 산맥 지역, 예, 인스부르크, 뭐 인터라켄 이런데 뭐 산악 스키 타러 뭐 하러 이렇게 많이 가죠. 이렇게 해서 그런 곳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가게 되는데 캠핑카로 기왕이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선수들의 승리를 기원하는 거잖아요. 저희가 그러니까 선수들은 소치에서 열심히 경기하고 있을 때 우리는 개최 도시를 중심으로 돌면서 외국인들한테 우리 선수들의 선전을 알리고 응원하고 그러니까 코리아를 좀 알리는 거죠. 그런 활동을 좀 하기 위해서는 푸조 리스 차량도 좋지만 좀 더 이벤트 성격이 강한 좋네요. 예, 그래서 캠핑카로 하면 좋겠다. 그래서 캠핑카 옆에다가 이제 코리아 팀 승리 기원한다 이런 이제 현수막도 달고 이동을 하고. 눈물 날 것 같아요. 우리말로 쓰나요? 둘 다 써야죠. 현지어나? 네. 영어랑. 영어랑. 그것까지 아니. 알겠습니다. 각 나라 말로 할지. 영어와 우리말로 할지 이것까지 안 정했는데. 그냥 프랑스어까지는. 예. 또 기념품도 제작을 해가지고. 뭐 책갈피나 이런 거 해가지고. 책갈피 유럽 사람. 책 많이 읽어요. 책 많이 읽어요. 그래서 이렇게 나눠주고 그래서 같이 뭐 깃발, 현수막 이런 거 하면서 이제 홍보도 하고 아리랑도 부르고 응? 아리랑도 부르고 책갈펜 제가 후원하겠습니다. 잠깐만 약속하는 거 있잖아. 잠깐만 마침이네요. 방송은 이제 얘기해야지. 제가 네, 실제 갖고 있는 게 있었어요. 원래 그때 제 7기 때 진짜 나눠주려고 영상을 보면은 네 못 나눠줬죠. 몇 개나 있는데 책갈피? 한 천 개 있어? 그렇게까지는 없고요. 아 그 책갈피에다가 이런 거 쓰긴 할 거죠. 코리아 팀 승리 기원하는 우리는 필로트 10기다 이런 얘기 이제 뭘 좀 줘봐. 1유로씩. 아이고 좋은 아이디어 있으면 돈이요 돈. 아니면 술? 술? 술? 어떤 기념품 하면 좋을지 뭐 후기에다가 남겨주셔도 좋고. 소주 미니어차, 네. 소주 미니어차. 소주 미니어차. 왠지 너도 대박이야. 썬글라스. 뭐 그렇게 해서, 특별한 여행 될 것 같아요, 진짜. 예, 단순하게, 유럽을 여행한 것도 있지만, 사람들한테 의미 있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민간 외교 사절단인 거죠. 어떻게 보면 아니라 확실히 멋있다. 그런 거죠. 그쵸, 예. 조선통신사 같은 거잖아요, 지금. 저는 유럽 갈 때 늘 그런 마음이었어요. 그쵸. 그래서 항상 옷매무새를 바르게 했었고. 네, 몸매 바지 알겠습니다. 몸매 바지. 진짜. 아, 용납을 했네. 아, 우리 옥친구. 우리 오늘 1일 게스트. 네. 아까 6기 갔다 왔다 그러는데 그때도 캠핑카 했잖아요. 네, 캠핑카 몰았습니다. 다음에 일반 차도 몰아본 거고 캠핑카도 몰아본 거죠. 네, 한 번씩 몰아봤죠. 어때요? 차이가 있나요? 아무래도 운전을 하기는 일반 차가 확실히 편합니다. 당연한. 그는 뭐 당연한 거긴 한데 이제 차가 이제 좀 많이 큰데 캠핑카가 예. 예. 길이가 거의 한 7m 정도 됩니다. 앞에서부터 뒤까지. 미니버스네요? 거의 미니버스인가? 예. 근데 그게 그래서... 일반적인 면허로 운전이 가능한가요? 아 그럼요. 네. 그 이제 이종 보통만 있어도 이제 국제 면허증으로는 이제 운전이 가능합니다. 물론 우리나라에서는 안 되죠. 국제 면허증은 일종 구분이 없죠. 네, 우리나라에만. 네, 우리 비듬을 잘 노렸어요. 네. 대부분의 나라는 다 수동 기어를 거의 많이 쓰고 있어요. 특히 유럽은. 맞아요. 네. 오토를 본 적이 없어요. 네. 가끔 있긴 한데 비싼 차도 없어요. 그러니까 비싼 차 수동이고 비싼 차량도 다 정말 비싼 거죠. 정말 비싸요. 벤틀리 같은. 네, 그래, 그래. 그런 차는. 내가 몰아봤어. 내가 몰아봤어. 아무튼 보이더라고요. 웬만한 차량들은 다 몰아봤었는데. 캠핑카도 혹시 가면 수동인가요? 네, 수동이었습니다. 아, 재밌겠다. 아, 저는 뭐 당연히 면허는 이제 수동으로 땄기 때문에 네, 운전하는 데는 그렇게 크게 문제가 없었을 것 같긴 했는데 좀 사고가 좀 있었습니다. 큰 사고예요?

또 거기다가 이제 아까도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이제 창이 작고 이제 실내가 조금 어두운 편이다 보니 이제 달리다 보면은 금방 이제 지쳐서 뒤에는 이제 잠들어 있습니다. 지친 거지. 네. 아니 근데 아니 충분하게 밝게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위에도 햇빛이 들어오게끔 아. 어 창문이 달려 있고 양 옆에도 그 밝게 할 수 있는데 어 애들이 원하지 않지. 근데 그런 친구 얘기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캠핑카 하면서 가장 좋았던 게 어때냐 이제 어, 누워서 경치 구경하면서 갈 때? 어, 세상 다가진 기분이네. 그 진짜 유럽 경치만 봐도 약간 좀 마음이 네. 안정이 되는. 근데 그럴 때 누워서 누워서 가다가 30분 지나면은 잠을 자고 침 지르면서 네, 앉아서 해야 돼. 어, 목마르네? 하면 가서 냉장고에서 어, 맥주 꺼내고 맥주 꺼내고 운전자는 운전하고 있는데 운전자 미치는 거고 근데 운전도 괜찮잖아요. 그 크루즈 기능부터 시작해서 전반 뭐 이렇게 갖춰 거 다 갖춰 있고 아 크루즈 기능이 그 속도 유지하는 기능인가요? 네 그것뿐만 아니라 웬만한 기능 다 갖추고 있죠. 그리고 약간 앞쪽에 타면 네. 앞쪽 의자 그러니까 운전석 조수석 의자들은 이게 회전이 돼요. 아 뒤로요? 뒤로 아. 볼 수 있게 회전이 되고 쿠션이나 이게 아. 마치 어 비행기 항공 뭐 그런 느낌이 나요. 그래서 특히 시야가 캠핑카가 좀 높잖아. 네. 그리고 또 그 창문이 넓고 그리고 시트도 약간 높고 하니까 이게 경치를 보기에는 앞자리가 딱이죠. 좋겠다. 운전자가 최고지. 그렇지. 좋긴 하지. 그렇죠. 그랬다가 옆에 애들이 아, 뒤에 있는 애들이 이제 재밌는 얘기 한다 그러면 어, 잠깐 운전자 왕따 시키고 조수석에서 왼쪽으로 이렇게 탁 뒤로 돌려가지고 그러지 맙시다. 또 다른 에피소드 혹시 있으신가요? 없는데 자꾸 옥수로 만들어놨네. 솔직히 이거만 있어 없어 우리 옥. 아, 안 좋았던 기억도 좀 많이 떠오르고 있습니다. 아, 몇 개만 얘기해주세요. 그래 너무 안 좋았던 것만 이야기하기보다는 이제 좀 좋았던 쪽으로 좀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하는데 뭐 어때? 아 얘기해줘. 아, 세상 모든 게 어떻게 좋을 수만 있습니까? 그렇죠. 당연히 여행 가면서 좋은 일도 있는 거고 안 좋은 일도 있는 거고. 근데 지금까지 계속 이제 이웃 모임들 이어 나가는 거 보면 이제 그 좋았던 게 점점 더 커지니까 이제 그렇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이제 추억도 많이 생겼고 이제 좋은 사람들도 만났고 이제 캠핑카를 이제 운전할 때 뒤쪽이랑 조금 이제 떨어져 있어서 소리가 이제 뒤쪽에서 나는 소리가 잘 안 들리다 보니 이제. 사실 이제 운전자는 거의 조수석에 있는 사람이랑 이제 둘이만 거의 대화를 하게 되는데 그러다 보니 이제 조수석에 이제 앉는 사람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제 그게 안전 운전할 때도 그렇고 특히 이제 뭐 밤에나 이제 아니면 새벽에 운전을 하게 되는 경우에 이제 옆에서 안 자고 진짜 같이 막 이야기해주고 하는 게 진짜 운전하는데 피로감도 좀 덜 느끼게 하고 자 많이 중요합니다 이제 안전을 위해서. 아 내가 이 친구가 하려는 안 좋은 얘기가 대충 뭔지 알겠어. 조수석에 있는 걸 잡구나. 아 여기 조수석의 역할은 말 그대로 조수석 운전 도와주는 자리 가끔 뭐 보조석이라고도 하는데 정확한 명칭이 조수석이죠. 그리고 뭐 캠핑카뿐만 아니라 어 푸조리스트 승용차로 할 때도 다 마찬가지죠. 네, 마찬가지죠. 인생을 살 때 원래 옆에 있는 사람이 제일 중요한 거죠. 잘하세요. 이 선글라스끼는 지금 제 옆에 대신 뭐 하시는 거예요 지금? 낙서 빨리 끝나라 말. 질문 하나 할게요. 그러면 차량 난방 운전 중에 차량 난방할 때 운전자가 다 컨트롤 가능한가요? 우와 완전 비행기 필러기. 아 그건 진짜 안 돼. 그렇잖아요. 그거는 이제 뒤쪽에 예. 이제 그거를 켜는. 그 아, 스위치가 있습니다. 다른 패널이 아, 그거는 승용차 틀리네. 아, 저 같은 경우에는 말아들으면 에어컨 버튼 꺼버렸거든. 그래, 너무 운전자한테 많은 권한을 주면 안 돼. 아니, 말을 들어야 뭘 하지. 저는 조수석에 탄 애가 막 딴짓하고 잠자고 이렇게 하면 여름에 그 카시트에 불 있잖아요. 아, 열쇠 켜고 왔어. 걔가 더워서 어쩔 줄 몰라. 아, 왜 덥지? 에어컨 틀었는데 왜? 막 그랬지. 네. 아이가